허브스 뉴스. 한양대학교는 지난 2월과 4월 사랑방 식당과 신소재공학관 학생 식당을 폐쇄하고 연구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학생 측과 어떠한 논의 과정 없이 결정 및 통보된 사항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학교 본부는 학생들의 식사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게재했습니다. 성명문에서는 학교 측에 사과를 요구하며 캠퍼스 내 사라진 두 개의 학생 식당에 대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캠퍼스 국제처 국제팀 교류파트에서 교내 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서울 캠퍼스 학부생 중 2022년 1학기 재학생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학업 연장자, 휴학생은 지원 불가합니다. 4월 25일부터 근무 시작 예정이며 학기 중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팀에 문의 바랍니다. 2022년 대통령 과학장학금 학생 신청기한 연장 안내입니다. 변경 후 신청기한은 약 일주일 정도 연장된 4월 17일 일요일 24시까지입니다. 국내 3학년 중 지원 희망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해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 씨와 A 씨의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 이후 검찰과 김 씨 측 모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SPC 삼립에서 제출시한 포켓몬빵 열풍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빵의 수익금 일부가 일본 기업의 로열티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PC 삼립은 앞서 포켓몬빵 재출시를 위해 국내 저작권을 가진 포켓몬 코리아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포켓몬빵 열풍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일부 네티즌은 노재팬이 이제 다 끝난 거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면 노재팬 운동과 포켓몬빵의 인기는 별개로 생각해야 하며 국내 기업이 판매할 수 있는 빵까지 노재팬 운동을 적용하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지하철역에서 출근 시간대 묻지마 범행으로 추정되는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6명이 다치고 그중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뉴욕 경찰에 따르면 오전 8시 24분 뉴욕 지하철 N 노선 열차가 브루클린 36번가역에 접근하자 탑승자 중 한 남성이 갑자기 방독면을 착용한 뒤 가방에서 연막탄을 꺼내 터뜨렸으며 연기가 객차를 뒤덮자 무차별로 총을 발사했습니다. 용의자는 신장 160cm 중반에 건장한 체격을 지닌 흑인 남성으로 현장에서 탈출했으며 경찰은 이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키첸트 시웰 뉴욕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총격이 테러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1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조윤희, 기술의 박지현, 담당의 성재훈이었습니다.